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에 저국 통일 부분을 지지해서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,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조, 주체철학연구소조, 선군정치연구소조, 자력갱생연구소조가 1일 연합성명을 발표했습니다.